조금만 더 늦게 떠나준다면 그대 떠난 뒤에도 사랑하고 아직 늦지 않으리 그대 떠나는 곳 내 먼저 떠나가서 그대의 뒷모습에 깔리는 노을이 되리니 꽃빛을 여미고 어둠 속에서 사람의 집들이 나 그대 위해 노래하는 별이 되리 그대 조금만 더 늦게 떠나준다면 그대 떠난 사랑하길 아직 늦지 않으리 아직 늦지 않아